우리나라에서 청인운동 사적관이 개관된 후 지난 1년간 17만여 명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참관자들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청년운동 사적관은 주체적 청년운동의 시연을 열어놓으시고 청년강국 건설의 자랑찬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적관에는 청년 사업을 지도하여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들을 비롯한 사적 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